남조선 연합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군부 허전광들이 26일 조선 동해에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요도탄 사격 연습을 감행했습니다. 허전광들은 우리를 가상한 해상 목표에 대고 바다와 하늘 지상에서 실탄들을 대대적으로 쏘아대며 그것이 합동 작전 능력과 제대별 전술, 무기 체계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떠벌이었습니다.